찬바람에 맘이 시려도 멀지 않은 곳에 소리 없이 사랑을 말하는 내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 말아 Please don't cry 어둠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마라 너의 눈물이 날 아프게 Please don't cry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너에게 돌아갈게 Please don't cry 사랑아